메이데이 10회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번째 방송을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는 우리 구동지와 반고정 우리 김 기자님 함께 자리를 해주셨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야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9회 녹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봐서 솔직히 이제 반가운 마음이 조금 반감되네요. 웃자고 한 얘기죠? 아, 네, 그럼요. 늘 봐도 봐도 반갑고 맨날 봐도 또 술 먹고 싶고 이런 거죠 뭐. 이번 10회는 대중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노동 관련 유명한 강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나요? 저는 김진숙 지도위원. 아, 그래요? 생각나고요. 김진숙 동지는 강사라기보다는 투사 아니야? 아, 예, 투사네요. 예. 교수. 예. 한정관 교수님도 있고 지금 뭐 임승수. 아, 임승수 씨. 예, 네. 또 있고. 임승수 씨도 교수인가요? 교수인가? 아, 아 맞다. 어디 강의 전문가. 아, 예. 베네수엘라 전문가. 예. 그 경제학 강의 이곳저곳에서 예. 하고 자본론 강의 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 기자님이 예리하신데 오늘은 대중 강연을 준비했고 노동 부문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우리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 교수가 이렇게 진행하시는 대중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메이데이 10번째 맞는 오늘의 주제는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번 대중 강연은 우리 진보노동자회 서울지부에서 준비를 했고요. 진보노동 아카데미라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강좌를 이렇게 마련을 했고 그 첫 주제로 이제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 이렇게 해서 하종강 교수가 출연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워낙에 이제 하종강 교수의 강연은 우리 노동자들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듣고 이해하기가 참 쉽고요. 감성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기 쉬워서 우리 메이데이가 우리 활동가들의 방송을 넘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팟빵 1% 상위 방송 아닙니까? 일반인들의 눈높이도 이제 종종 맞출 필요도 있고 그래서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도 좀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방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제 강의를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노동대학뿐이 아니라 대학원을 다 마치신 분들이 하여튼 저는 부담스러운 제목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과연 역사의 주인인 것을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흔히 우리가 선수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제 강의는 꼭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어서 아주 쉬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혜설 학생이 자퇴했습니다. 근데 그냥 하지 않고 굉장히 폭락해 했어요. 언론사에 다 통보하고 학교 대잡아 써붙이고 언론이 크게 또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게시판에 고대학생이 자퇴했으니까 언론이 보도했지 저 지지학교 지도가 자퇴했어와 관심이나 가졌겠냐 이런 차별을 나를코로 지적하는 시각도 또 있었습니다. 대자보 내용 중에 일부만 보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예, 상처받을 걸 알지만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기자함이 좀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한겨레신문의 구명섭 기자가 사르트르 김현실 지식이라는 키워드 칼럼을 썼습니다. 저 세 개의 단어가 왜 연결되는 것일까? 아시겠지만 프랑스 최고의 지성이 사르트르입니다. 실존 철학의 대가라고 배웠고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지명됐지만 그 상을 거부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상금이 10억이 넘는다는데 요즘 그 돈을 받아 좋은 데 쓰든지 우리 중 얼마나 좋아할까 또 말하자면 지식인 논쟁이 붙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지식인인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지식인인가? 사르트르가 딱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지식인이란 자신과 관계없는 문제를 선별하는 사람, 세계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자신의 학문적 명성을 인간의 이름으로 사회 기존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정의를 이제 초등학생 인문학 수준으로 간단히 정의하면 결국 자기 지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는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만 물론 이런 지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반도체 곳곳에 이런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입니다. 용산 참사 기억하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 기록 3천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가 검찰 청사 앞에 가서 용산 사건 수사 기록 3천 페이지를 공개하시고 요구하다가 냉당하는 모습입니다. 변호사가 돼서 이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 사람 직업 뭐겠습니까? 의사입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한 의사입니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지만 공부 잘한 거로 따지면 또 얼마나 잘했겠어요. 여러분 중에 학창시절에 난다긴다 공부 잘한 분이 계시겠지만 이 사람한테 점수 높기 쉽지 않습니다. 쌍용차가 파업할 때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290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1년 넘게 입원 치료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다쳤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의사가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쌍용차 공장이 평택까지 달려간 겁니다. 공장 정문에서 경찰이 진압할 때 부상당한 노동자를 내가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시오.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의사가 된 거 아니오. 그 요구하다가 행당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물에서 의사들, 간호사들, 한의사, 약사들 상대로 몇 차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동료 중에 이런 의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의 다 끝나고 한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저도 그날 쌍용차 정문에 갔었는데요. 이 사람은 연행당했고요. 저는 경찰한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한 50m나 끌려가다가 겨우 탈출했는데 그 다음부터 좀 제기도 해주세요. 제가 인터넷 샅샅이 검색해서 그 의사 사진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걸 빨간 팬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에 출근했더니 이 사진 본 간호사들이 또 그렇게 놀리더랍니다. 팬티가 야하던데요. 이날부터 흰색 연필티만 입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역시 사르트르가 정의한 이런 지식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명성을 자기 자신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사람과 뭐가 다른 걸까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돼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저하고 절친한 사람들인데 만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야, 난 너무 세상을 편하게 사는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제가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는 해야 돼요. 아야, 손이 불순절 같으니 하고 이런 일대적 시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 철학, 세계관 중에서 가장 쉽고 유치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글자 큼직큼직하고 그림자도 많이 나오고 듣다가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리 술이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굉장히 쉬운 거 아닌데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철학 세계관 중에서 가장 쉽고 유치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학 동아리 활동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 학습한 주제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본다는 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얼마큼 성공하는가 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이 사회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훨씬 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초인적인 의지로 장애를 딛고 성공하는 훌륭한 사람도 물론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니잖아요.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의지가 있는 뛰어난 장애인뿐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장애인도 인간처럼 살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 오른쪽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더 훌륭하다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런 각종 장애인용 시설들이 아직까지 없었을 겁니다. 사회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보자. 제가 이 전체를 관찰하는 상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가 대학 수업할 때는 이 구조적 관점이라는 개념 하나에 대해서만 하루 수업 3시간을 전부 하려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제도권 교육 과정에서 그러한 가치관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채 그냥 대학에 오거든요. 학교에서 철학 과목을 가르치지 않는 참 이상한 나라잖아요. 대신 국민윤리가 있는 참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나 그 새 명사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TV 강연들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교훈들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다 좋은 말들인데 거의 대부분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공을 달성하라는 내용 쪽에 다 치우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든지 강력한 리더십을 주문하든지 불굴의 신념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여라. 아프니까 청춘이지. 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계속 이런 것만 그렇지 뿐 훨씬 더 중요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해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세요? 당신의 삶이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이 절대 인생 가치 결정할 겁니다. 이런 걸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비율은 그렇지 않은데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테드를 본다 만든 것 같아요. 전 세계 지성인이 가장 많이 본다는 유튜브가 그거잖아요. 나로 한국에서 성공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고 저도 물론 출연했습니다. 맨 마지막이 접니다. 근데 한번 짬날 때 보시면요. 이게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지만 강사의 나선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다 자기를 바꾸는 내용이죠. 자기 개발하고 의식개혁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주로 이런 내용들이지 정작 세상을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세력과 맞서서 사회를 정겹게 바꿔야 한다든가 즉 강사가 주장을 하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비유를 거슬릴 만한 내용들은 거의 말하지 않아요. 좋은 말들이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나 성실한 직장인 중에도 개인적 성공 외에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부인할 수 없지요. 다 출세하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사회 구성원의 99.9% 이상이 인생의 목표를 전부 그쪽에 맞추고 살아가는 이건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희귀한 0.1%가 오늘 여기 모인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은 목소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변영주 감독, 위안부들하고 몇 년 동안을 생활하며 찍은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극장에서 상영이 됐던 그런 훌륭한 기록인데, 화철한 영화도 감독을 했죠, 얼마 전에. 다 히트했습니다. 제가 노동대 학장으로 있을 때 커리큘럼을 짜면서 우리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배영주 감독이 와서 강의하는 모습인데 이 무렵에 배영주 감독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프레시안하고 인터뷰했는데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위에 책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란 생각을 한다. 책이 이제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본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100만 부 이상 팔렸지요. 이 책을 쓴 김단도 교수가 항의했답니다. 내가 왜 쓰레기입니까? 그래서 사과했대. 아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지나쳤습니다. 이게 뭐 인문학 서적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세련된 자기 개발서입니다. 이건. 근데 뭐 나쁜 내용은 아니죠. 근데 지금 보면요. 중고등학교에 한 반에 학생이 약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나중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정규직이 되는 학생이 몇 명 나올까요? 전국 통계 내보면. 30명 중에 한 명 나옵니다, 지금. 그 29명은 그게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저기 앉아있는 분처럼 되는 게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 그대로 둔채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한 명이 되어라. 이것만 가르칩니다. 29명의 행복한 사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숙지생 때 보고서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제 최교수 화요일에 했는데 네, 우리 아들이 이제 만화에 굉장히 심취한 말하자면 이제 오타쿠예요. 만화책이 수천 권이 방에 있는데 우리 아들 방에 이게 한쪽 벽입니다. 전부 다 만화책입니다. 비닐포장을 뜯지 않은 것도 꽤 많습니다. 보지도 않을 거 뭐라 샀냐? 소장용입니다. 훌륭한 아들이 우리 집에 있는데 여기 코스프레용 칼도 하나 보이죠? 이게 바람에 거무신 켄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오타쿠인 우리 아들이 인정하는 단 한 명의 한국인 만화가가 최규석 씨예요. 강풀, 강도와 주호민도 있지만 한국은 최규석입니다. 공룡수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라는 작품으로 일찍이 젊었을 때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뭘 풍자한 거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외계 동물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사회였다면 대개 이 사람들의 존재는 이주노동자였을 거예요. 여성이면 성매매했을 겁니다. 그렇게 풍자한 사회성 입시들이 많았죠. 학교 도서관에 몇 권씩 있는데 이런 만화들을 그린 사람입니다. 백도씨 이걸 제일 많이 봤죠. 6월 황제님이 그린 감동적인 만화인데 제목부터가 벌써 이게 변증법이잖아요. 양질 정화의 법칙이잖아요. 딱 보면 벌써. 17세기 때 보고서는 리얼 공상 만화라는 부제가 붙었을 정도로 가난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풍자한 만화입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이 가난한 청년들이 라면을 구해서 서로 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라면 냄비에 바틴트를 쓰이는 소품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청춘이다. 굉장히 신랄한 풍자죠. 최기수 선배기 데뷔 15년 만에 드디어 웹툰을 시작했어요. 단행본 만화로 생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만화가였는데 인터넷 만화를 주변의 권위에 의해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만화예요. 그냥 프롤로그만 딱 봐도 야 이걸 왜 뭐라고 그랬을까 금방 알 수 있는 이게 우리 얘기구나. 이게 프롤로그의 한 장면입니다. 이 주인공이 한 청년을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다가 오토바이를 고장냈다는 이유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청년인데 이 주인공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공인노무사 교육하면서 그런 표현을 줬습니다. 대한민국 공인노무사 100명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주인공이 해낸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이따가 보세요.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이제 노동 만화 수십 건 분량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주인공이었대요. 근데 만화가 너무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 이제 2008년도에 세계적 화제를 제가 처음 만나서 이 만화에 대한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규석 화백이 이제 이런 이런 만화를 구상하고 있다 그렇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 제가 생각나는 건데 반했습니다. 근데 만화가 스케일이 커지더니 제가 이제 조역으로 추락하더니 단역이 됐다가 최근에 만났더니 까메오로 몇 장만 나올 거래요. 저는 만화가 굉장히 규모가 커진 겁니다. 몇 권 분량으로 준비했다가 몇십 권 분량이 된 건데 더불어서 나올게요. 뭐 몬스터 정도 규모의 만화가 될 거다 볼 겁니다. 근데 이 만화를 초딩 중딩들이 거의 안 봐요. 근데 이 웹툰은 초딩 중딩들이 게시판에서 계속 이제 현유화라는 개들이 주고받으면서 관심이 많아져야 조회수가 높아지는데 별로 안 보기 때문에 조회수가 낮아요. 꼭 보셔야 되고 별점 평가도 많이 주시고요. 그 밑에 광고도 클릭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너무 노골적으로 온 거야. 제가 근데 지난번에 광주 지역에 가서 초딩 중딩이 만화를 안 본다니까 우리가 봐줘야 된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시민실과의 한 청소년이 오고 제가 중학생인데 그 만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화하지 마세요. 사회 문제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올 필요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다 아는 상식을 왜 자꾸 강조할까요? 흔히 말하는 노동운동이랑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의 선택이겠습니까? 노동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퇴직하고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옮겼는데 서울대병원 노동자로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야, 이 병원에 오니까 간호사가 가운을 자기 돈으로 다 사입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도 오래전엔 그랬어요. 병원에 노동자들이 없었을 때는. 이런 문제는 간호사가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면서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는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개인의 성실함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 바뀌거나 노동조합이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체별을 체결하거나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해결됩니다. 개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일을 우리가 노동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회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봐야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노동운동이 구조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잘 이렇게 설명하시오. 제가 대학생들 냈던 중간 시험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적었다고 훌륭한 답은 아니다. 대학이니까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잘 이렇게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학생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잘 이렇게 쓰라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안학교 출신들의 강점이 이런 문제를 겁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제가 몇 년 전에 한 대안학교, 강진에 있는 대안학교 하나 있는데 우리 녹음을 한다고 해서 밖에 이런 말하기도 좀 그런데 대안학교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대안학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되면 역사기획을 스스로 테마를 선택해서 해요. 그런데 노동열사 역사기획을 선택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인터뷰하러. 이제 근데 질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런 북방 노동운동의 계승 단절이 남한 사회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북쪽 노동운동이 전통이 계승되지 않았잖아요. 질문 이 정도입니다. 통일의 노동운동에 대해 어떤 구성을 갖고 계십니까? 고등학생이 다 끝났더니 저를 어디까지 태워줄 수 있네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본래 역사 기행은 무전여행으로 다녀야 된대요. 아무 도움도 없이. 근데 자기는 혼자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허락을 받았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은 지리산 빨치산 역사 기행하는 애들은요, 여러 명이 와요. 다 꾸려가지고 떠났어요. 배 낳고, 뭐, 친당에, 쌀에, 다 꾸려.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그 학교 다니다가 자퇴한 학생이 거기 근처에 산대요. 그래서 거기도 찾기로 했다고. 이제 개강했잖아요, 지난주에 대학교 수업을. 개강 첫날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면서 노동 문제에 대한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학습이 훈련되어 있는 학생들은 실망할 수 있다. 특히 대한학교에서 빡시게 공부한 학생들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경고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학생이 몇 년 전에 이런 고등학생이 있었다. 얘기를 했어요.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 한 학생이 어디 저요. 제가 바로 그 몇 년 전에 그 학생입니다. 성범에 대학교 입학했더라고 이번에. 군대까지 갔다 와서 뒤늦게 왔어요. 낚여서 온 것 같다네. 낚여서 온 것 같아. 농담을 했는데. 그런 학생은 이런 문제 겁내지 않죠. 나름 열심히 썼습니다. 한 여학생이 답안지에 그림 하나만 덜렁거려 놨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만점 준 답안이에요. 숲에 오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그 나무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작은 나무들에겐 햇빛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현상 우리가 이제 이른바 구조적 모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숲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작은 나무도 햇빛을 받고 생존하게 하려면 큰 나무의 지나치게 무성한 가지는 잘라내고 작은 나무의 키를 빨리 키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야 됩니다. 이 숲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신적으로만 수행해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왜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관계 있는 그림일까요?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그 노동자의 귀환이나 인품이 자본가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숲의 작은 나무가 자기 키를 더 키우고 싶은 노력이 정당한 것처럼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권리 확장을 요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정당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교양이나 임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상사 중에 보면요. 아랫사람들을 정말 비인간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제가 지난주에 커피 전문점에 들어갔더니 젊은 여성 몇 명이 들어와서 옆자리에 앉았는데 방금 취업한 신입사원들인가 봐요. 대화 내용이 90% 이상이 직장 상사 흉보는 내용들입니다. 야, 그 쓰레기통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 날 보고 갖다 버리래, 그걸. 뭐 이러면서. 야,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 인간이 가정에 돌아가면 자살한 남편, 인자 아버지예요. 사회 어느 구조 속에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단체가 수하는 모습입니다. 한쪽이 노동자 간부들, 한쪽이 경영진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노측, 사측 이렇게 구분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 사람이 노측일까요? 왼쪽 사람들이 벌써 외모에서 구별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멀끔하게 생겼죠. 양쪽의 학력을 평균해 보세요. 어느 쪽에 학력이 높겠습니까? 되게 오른쪽 경영진 학력이 높은 편입니다. 사용하는 말도 오른쪽 사람이 세련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왼쪽에 있는 노동자들이 거칠고 투박한 주장이 오른쪽에 있는 경영자 자본가들의 세련된 주장과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노동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걸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대한민국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을 했습니까? 이건 이제 한 자동차 회사 사무직 노동조합 교육할 때 모습인데요. 보세요. 앞줄에 아무도 안 앉았잖아요. 제가 가끔 경영진 대상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사장 CEO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들어오면 앞쪽도 척척 앉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노동자들 좀 예의 없어 보이는 주장이 자본가들이 아주 교양 있어 보이는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노동상권이 뭔가 봅시다. 다 아는 거지만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세 가지의 권리입니다. 단결권, 단체 대조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굳이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권리는 쉽게 설명하면 노동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한꺼번에 같이 가서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며 파업할 권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상관한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권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노동상권 주장의 공익성 전제 단서가 규정되어 있나요? 즉 노동자는 이 권리를, 노동상권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단서는 없어요. 어떤 나라도. 그건 철저히 노동자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그런데 노동자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사회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했을까요? 자본주의 진행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 전체 유익하다는 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이 사회 전체 이익과 일치한다. 이게 계급의식의 첫 번째입니다. 한국 사회 노동 문제 특징 첫 번째,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관심이 지나치게 부족해요. 개인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교훈은 흘러넘치지만 이런 사회 구조를 바꾸는 사람도 가치 있다.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아차 공장에 고등학생이 실습을 나왔다가 주 58시간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40시간 시대에 회사 주장은 꼭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추가 근무를 한 달 100시간 넘게 하다가 뇌출혈을 쓰러졌다는 겁니다. 이게 2011년 12월 달 사건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2년 넘도록 아직도 의식 회복이 안 됐답니다.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전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강동인 교육관 같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해야 한다. 노동제, 노동조,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동교육, 시대착오적 균형교육을 하겠다는 거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학부모에게 사과해라까지 구했습니다. 어떤 언론은 이걸 보도하면서 광로연 본색을 드러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학교 노동교육이라는 산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합니다. 우리 생각도 그 중에 어느 한쪽일 텐데 이걸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려면 우선 다른 나라 학교에서 노동교육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학교 노동교육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입니다. 정부 산하 기관의 프로젝트였고 이 보고서 부피가 400쪽이 넘습니다. 10년 넘은 자료인데 아직도 제가 이걸 수업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정말 철저히 시행합니다. 이 무슨 사진일까요?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1년 동안 6차례 정도 모의 노사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갖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고 노동자 간부 역할도 맡아봅니다. 나중에 노동자가 되거나 경영자가 될 테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노동자가 되지만 대부분 경영자가 될 줄 알고 잘하죠. 독일 초등학생 중에서는 노동자 간부 역할을 신청한 학생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독일 초등학교 교과서 목차 중에서 한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단체 교섭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까요? 동맹을 형성하고 편전의 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 문건을 작성하고 플라카드나 벽돌을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매체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노동자 간부는 연설문을 작성한다. 초등학생들이 이 정도까지 가르칩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볼 때 걱정되죠. 아니 학교에서 무슨 대만은 기술 가르치고 있네. 이런 생각 들겠지만 왜 가르치겠습니까? 사회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에. 프랑스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면 시민과목 시간에 1년 동안 3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아니 무슨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 개설에 전략 전술을 몇 달 동안 가르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교과서 내용을 보면요 몇 달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니에요. 단체력의 수백 개 조항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몇 개월도 사실 긴 기간은 아닙니다. 직장 폐쇄에 맞선 노동조합 이 사례를 기반으로 노조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프랑스 중학교 교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대학생들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돼야 이걸 이해합니다. 한국에서는. 유럽 사회에서는 중학생들의 필수교양 지식에 해당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했는데 다른 나라 예에 대한 설명을 한국처럼 학교에서 노동교육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진작할 때 이걸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 같은 나라죠. 전형적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 미국도 가르칩니다. 미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노동운동사라는 단원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성공한 투쟁과 실패한 투쟁들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녀봐서 알죠. 역사 교과서에 노동운동사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닫힌 교문을 연결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벌써 20년 넘은 영화입니다. 가운데 본 영화들 좀 낯익죠? 정진영 씨입니다. 이 영화로 데뷔한 사람이에요. 교사 역할을 맡았을 때 수업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고화질 동영상이 흔한 시대가 아니어서 화질이 상당히 안 좋지만 어떤 수업하나 기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소리 크기는 제가 조절할게요. 너무 클 것 같긴 한데. 레이고, 노동, 노동은 힘들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고 난 생각한다. 에이, 선생님!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 또 용수 말이 올지도 몰라. 그러나 노동이 없으면 사람과 자유도 진정한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람들은 뭐가 다르고 있을까? 왜 노동을 천지한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한국 사회에서 볼 때는 무슨 빨갱이 교사의 불순한 수업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일상적으로 중요한 수업의 내용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선생이 다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엘러스 작가는 더 멋진 단어 없을까? 뜸들이면서 금속노조 가서 강의하는데 한 노동자가 앉아있다가 그냥 네가 빨리 말해. 다 알고 그러는 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제조업 정서다. 제가 그런 느낌 들었어. 금속은 좀 다르다고 보여요. 역시 우리가 노동대학 종강 수업을 되게 이제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 초청해서 토론회 하거든요. 골든브릿지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3M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골든브릿지는 사무금융, 3M은 금속입니다. 근데 골든브릿지 위원장님한테 제가 뭐 투쟁 며칠째입니까? 파업 며칠째입니까? 아, 뭐 490 며칠째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줘. 3M 노조 위원장한테 며칠째입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5년 넘으면서도 안 세버렸어요? 5년 넘으면서도 안 세버렸어요? 그래서 아 역시 이게 제조업 정서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아, 신라 역사를 생각하면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뻔하죠. 뭐 김춘추, 김희식, 손덕여왕 떠오릅니다. 제가 3년쯤 전에 한 대학병원 가서 간호사들에게 강의할 때 물어보니까 600명이 앉아있다가 합창도 답하더라고요. 비담이야. 그때 그 사람 인기가 엄청났어요. 자극 깰 때마다 인기가 달라졌다잖아요. 우리 드라마 안 보는 반병자 부위원장님은 무슨 얘긴가 그러거든요. 저런 분이 앉아계시면 참 강의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막 대법원 앞에서 일시하고 이런 동지들이 앉아있으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라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대박사 박정희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에밀레종을 만든 8세 2급안의 주전기술자입니다. 우리 노동자 선배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종 한 기퉁 이름 적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우린 모릅니다. 근데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신라는 당시 첨단 산업인 청동 주조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 최대의 경제에 이런 기술자에게는 대박사라고 칭부했다. 이렇게 기술자를 존중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우수한 기술을 갖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역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배세력 중심 임금 역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생활사, 노동의 역사를 매우 미시적으로 공부해요. 다른 나라들의 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 한국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노동자와 달리 한국의 노동자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노동자뿐이겠습니까? 한국의 자본가, 정치인, 대학교수들은 다른 나라의 자본가, 정치인, 대학교수와 달리 배우지 못해 굉장히 부식한 분야가 있어요. 노동 분야인 겁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 특징 두 번째, 학교에서 노동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수례 전단입니다. 인상착이 뭐라고 써있나요? 노동 작품이라고 써있습니다. 노동자란 단어를 막 이런 용도로 부정적으로 씁니다. 계속 노동자들이 흐뭇히 일하고 있으면 되게 부모들이 지나가다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공부하면 낮에 이렇게 노동자 된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노동자란 단어. 학교에서 노동교육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자, 이 사람 직책이 뭔가 보세요. 프랑스 대사관의 부대사입니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부대사도 노동자로 봅니다. 핀란드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도 노동자원입니다. 차관도 공무원 노동자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차관도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뜻이죠. 국가 권력에 고용된 노동자다. 그런 겁니다.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회 회장이 하는 말입니다. 핀란드는 교원 노조와 교장협회 사이가 아주 좋다. 보통의 교장들 대부분 교원 노조에 가입해 있다.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교장도 전교조에 가입합니다. 영국에는 교장 노동조합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교장의 역할이 우리처럼 국가를 대리해서 교사를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 교권을 확립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우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제대로 한 나라와 전혀 하지 않은 나라의 차이인 겁니다. 제가 한 우리나라 국제연구기관을 방문했는데 박사가 이제 백수십 명 있는 그런 연구소 있잖아요. 그 중에 최고위직 박사들은 책임연구위원에서 몇 명이 채 안 됩니다. 거기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책임연구위원 중에서는 딱 한 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선배였습니다. 지금은 정년퇴임 하신 분인데 그 연구를 제가 찾아갔어요. 아이고, 선배님만 노조에 가입한 책임이 연구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선배가 하는 말. 에이, 독일서 공부한 게 죄지 뭐. 근데 그 선배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메르켈이 총리가 됐을 때 독일 내에서 메르켈은 진보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사민당에 맞서는 우파 연립정부의 총리입니다. 근데 메르켈도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총리도 노동자 계급 신분을 유지하며 노동자들이 계속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노동자 계급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광산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석탄 생성 과정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식물이 죽고 그 위에 땅이 덮이고 몇만 년 동안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면서 석탄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 여교사가 가슴이 좀 빈약한 교사입니다. 남학생 한 녀석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요. 우리 선생님 들렸었나 봐. 들으셨어요, 선생님. 야, 할 말이 있으면 다 들리게 크게 얘기해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해요.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원작은 이 뒤에 이어진 장면이 있어요. 이걸 배운 초등학생들이 교사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석탄을 자본가들이 만든 게 아닌데 왜 소유권은 사장이 갔습니까? 그 석탄은 자본가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가 수만 년 동안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을 자본가들이 갖습니까? 광산청 광부 노동자들의 자녀들이어서 그런 의식이 좀 더 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대중의 정서인 겁니다. 민주노총의 활동가가 해고됐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어디 적어야 되는데 그냥 노동자라고 적었대요. 해고됐으니까 담임선생님이 물어보셨답니다. 노동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애가 답하기를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무슨 이상한 학생의 또아이 같은 대답이지만 유럽 사회에서만 봐도 이게 대중의 정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역사의 주인 노동자 계급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부터 지대게 되는구나. 이게 아쉬운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인주의 정서도 대개 그 정도까지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온 선진국들은 경찰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도 합니다. 경찰 노동조합이. 소방관 노동조합은 동남아 국가들도 꽤 많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작년 연말에 철도노조가 파업했을 때 경찰이 민주협정 건물을 침탈한 모습입니다.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겠다고 119 소방대가 와서 이제 현관문을 파괴하는 모습이죠. 다른 나라들에서는 소방관 노조가 이런 지시를 거부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소방관들의 임무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소방관의 본래 업무와 모순된다. 카탈루니아 소방관들 위원장 이런 성명을 발표하며 그걸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는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도 있습니다. 판사 노조가 있다는 말은 그 판사들 스스로 노동자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프랑스까지 가서 투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찾아와서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보니까 프랑스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의 조합원들이더라.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지위나 학력이 높다고 해서 노동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에요. 대학 졸업했다고, 대학원 공부했다고, 직직이 과장, 부장, 팀장, 국장이라고,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노동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동자 개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한국 사회 노동 문제 특징 세 번째,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에요.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가 분신한 적이 있습니다. 황이나 동지죠.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거 며칠 뒤에 제가 울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태우고 가는 노동자가 그래요. 바로 한 2m쯤 앞에서 막 이마에 몸에 불을 확 붙었는데 막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몸이 굳어가지고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도 여기 경험 있는 선배들이 많더라고요. 막 달려서 금방 수학이 갖고 와서 막 어떻게 끄고요. 아, 나는 몸이 굳어서 한 말도 못하겠던데 얘기하면서 울리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직접 목격한 노동자들을 다 정신과 치료 상담하고 그랬습니다. 최병승 동지가 현대차를 상대로 7년 동안이나 소송을 해서 혼자 대법 승소 판결을 두 개나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자녀들 열심히 가르쳐서 이런 신세는 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불똥은 과학 인력이 밀집해 있는 대덕 연구개발특구에도 튀었습니다. 석박사급 계약직 연구원들이 우덩이로 해고됐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숙사에 빈방이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계약직 연구원 등 94명이 무더기로 해고되면서 젊은 연구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양일간 조금 전에 들려갔지. 나가면 나간다고 관리실에서 이제 전화 받고 문 열어주고 키 주고 이런 식. 이들 가운데 석사와 박사급 연구원만 60명으로 주로 국내 유일의 연구용원자로인 한화로 관련 연구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석사, 박사가 된다고 해도 비정규직에서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900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제 대기업 연구비 받는 학자들이 이제 뭐 북미, 유럽의 연봉 계약직 골드칼라, 화이트칼라가 다 비정규직이다. 막 펀드매니저, 변호사, 의사 비정규직이다 이러면서 마치 다른 나라도 비정규직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되게 양심적인 학자들의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민주주의까지 파괴될 위험성에 처한 거죠. 이 몇 년 전이라 70%입니다. 지금은 80%로 늘었습니다. 10명이 취직하면 8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지적한 거냐 하면 국제통화기금이 IMF가 한국 정부에게 문서로 통보한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국제금융 자본이 투자할 때 걱정해야 할 만큼 한국의 비정규직은 시장경제 범주를 다 벗어나버린 거죠.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한국세에 들어오면 진보적인 욕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세 노동문제 특징 네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많고 차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개인의 비인간적인 삶, 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상당히 해로운 상황까지 온 거죠. 근데 어떤 나라든지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이 함께 해결했어. 가장 우리 사회 중요한 노동문제.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미만으로 OECD 최하의 수입니다. 10명의 노동자 중에 1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 경쟁 대상국과 비교해 볼까요? 대만의 4분의 1, 일본과 싱가포르 절반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80%나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OECD 가입국들 중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노동시간 1위 인구의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1위입니다. 이 통계는 사무직, 생산직을 전부 망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종에 근무하든 전부 해당되는 통계죠. 세계 15위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세계 최하의 수준이죠. 네, 이 동영상은 작년 12월달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한국이 OECD에서 일하기 힘든 나라 3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멕시코, 칠레 다음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이상한 현상들, 즉 구조적 관점이 부족하고 학교에서 노동교육하지 않고 노동자를 단어조차 혐오하고 노동자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다른 나라의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 현상이 한국은 노동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MBC의 정은임 아나운서입니다. 정은임의 영화, 음악,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개편할 때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더니 애청자들이 정연음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8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없어버렸는데 MBC가 결국 8년 6개월 만에 이 프로그램을 부활시킵니다. 정연음 아나운서가 8년 만에 똑같은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 둘째 날 방송의 처음 시작 부분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3시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올가을은 외롭다는 말을 아껴야겠다고요. 쉽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외로움을 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계시겠죠? 마치 고공 크레인 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난 하루 버틴 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FM 영화음악의 정은입니다. 예,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 노동조합의 김지익 대장이 여자가 너무 교섭에 나오지 않으니까 크레인 꼭대기 올라가서 교섭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가 129일 만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MBC FM에서. 야, 어떻게 이런 방송할 수 있을까? 막 듣다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정은임 아나운서가 이 방송하고 바로 얼마 뒤에 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아마 둘이 만났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임 아나운서는 어떻게 그런 사회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런 방송 아나운서가 됐겠습니까? 노동자 간부활동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까지도 MBC 노동자 여성부장이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간부였어요. MBC 채널 파업할 때 가서 보니까 아나운서들이 직장 타가서 이야기하면서 그 정선배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실천적 경험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발생합니다. 곧 한 나라가 경험한 역사는 그 사회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경험이 중요한 것처럼 나라의 역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역사 발전 과정이 사회 정체성을 규정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은 특별한 역사는 뭘까요? 어떤 역사가 거쳤길래 노동 문제 올바로 이야기 어려워서 특이한 사회가 됐을까?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역사 강의는 한 2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식민지에서 해방된 뒤 바로 분단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근현대사입니다. 이것이 왜 특별한 역사가 될 수밖에 없냐면 식민지는 도덕성이 훼손되는 사회가 돼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사회 중요한 분야에 진출해서 다 성공해서 출세합니다. 그랬다가 해방이 되면서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돼서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분단되면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유로 친일파들 반민족 행위자 청산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식민지 현재 역사력이 권력에 있는 계획을 정확했습니다. 동족을 배신했던 식민지 부역자들이 해방 뒤에도 집권에 성공해 근대화와 경제개발과 언론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주역을 계속 담당한다는 대한민국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어떤 당이 집권을 하든 그 집권 세력 내부에 나치가 지금 존재합니까? 소멸했어요. 유럽의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어떤 당이 집권을 하든 집권 세력 내부에 파시스트가 존재하나요?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집권 세력 내부에 그 친일파 세력이 아직도 거의 모든 분야에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검찰총장, 대법원장, 법무장관, 육참총장 이런 명단인데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전부 일제의 훈장을 받은 골수 출신까지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친일 경찰 앞자리 노릇한 저런 사람이 한 7,500명 정도 된대요. 해방된 데 감옥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중에 5,000명 정도가 이승만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찰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초대 경찰의 85%가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이렇게 청소된 경찰은 없습니다. 동족을 배신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경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국군은 어땠겠습니까? 일본군 장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립군을 죽인 것이 자기 자랑거리였던 사람들, 해방된 게 처형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큰 잘못이 그거죠. 대한민국 국군 창설 멤버로 들어와서 나 육참 총장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프랑스는 2차 대전 끝난 뒤에 나치 협력자 거의 7,500명 정도를 사형 판결을 해요. 재판을 해서. 그 중에 700명 이상을 집행해서 죽입니다, 실제로. 인권의 상징인 프랑스가 이걸 프랑스만 한 게 아니고 폴란드도 했고 독일도 했고 중국도 했고 일본도 했습니다. 그때 처형당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야스쿠리죠, 우리가. 독일 검찰이 몇 달 전에 나치 전범을 한 명 체포했는데 그 사람 나이가 93살입니다. 몇십 년 동안 추적해서 이런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우린 거의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한 TV 방송에서 험악한 가정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소원이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들입니까? 곰돌이 인형이요. 개인 컴퓨터인데요. 근데 하나가 친일파 재벌이라고 답했습니다. 얘가 책을 상당히 많이 읽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이런 게 보입니다. 아무리 나이 먹은 어른도 역사를 모르면 이런 게 안 보이지요. 인혁당 재벌 사건 재판 모습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런 활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중앙정보부에 잡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18년째 사형 집행이 없는 나라입니다. 흉악범 없는에게 사형 선고는 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형수가 빨리 집행되지 않아요. 사형 선고 받고 징역을 오래 삽니다. 한 30년 징역 살다가 무기징역 감형도 되는 게 사형제도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8명을 사형 판결하고 다음날 새벽에 바로 집행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다 한 번도 직계 가족조차 면회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비록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면회가 되겠지. 다음날 아침 일찍 교도소에 면회한다고 모였다가 이미 집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뭐 실신 상태에 빠진 겁니다. 요 무렵에 종로가 기독교 방송 2층 강단에서 기도회가 열렸는데요. 75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터진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기도에 갔더니 가족들이 와서 두 마디 못하고 잡혀갑니다. 이 녀석 조작입니다. 이걸 다 모대치고 막 사복들에게 입을 틀어막혀 막 끌려가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시신을 가족들이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밝혀졌죠. 과거사 경영 활동들을 통해서 고문의 흔적이 너무 심하게 남았기 때문에. 그때 이수경 씨 시신이, 이수경 씨 시신이 어쩌다가 이 한국과 가족에게 인도됐어요. 근데 이 시신은 발뒤꿈치가 절반이 닳아서 없어져 버렸고, 손톱 발톱이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을 경찰이 화장터로 빼돌린다는 말을 듣고, 신부들 몇 명이 연락을 받고 와서 막은 겁니다. 경찰 차를. 근데 경찰이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결국 시신을 화장터로 빼돌렸고, 여기에 보이는 신부님이 그 포크레인을 맞섰다가 척추를 다쳤습니다. 수술은 받았지만 몸에는 장애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아시겠지만 바로 이분이 문정현 신부님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당장 마을에 철주마을 신부에 넘어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성직자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지 보여주고 싶다. 최근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몇십 년 만에.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사 기자였습니다. 친구들과 세미나 할 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야, 월터 리프만이 그 미국의 언론학자거든요. 언론은 뭐라고 정의했냐. 개도 매를 맞을 때는 아프다고 깨갱 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그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건 누군가 알려야 돼. 우리에서 이런 아픔이 있다 지금. 이건 누군가 알려야 돼. 그래서 유인물 작업을 하게 됐고, 그런 것이 제 삶의 이제 분기점이 된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국민 8명을 정부가 하루아침에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바늘끝만큼도 피해겠지 않습니다, 정권이. 그냥 그 다음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회가 그냥 유지가 되면 멀쩡히. 아니, 이 21세기 문명사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들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 국민 정서가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분단 국가자. 남북이 대체 특별한 상황이잖아. 불순 세력을 처단해야지. 하여튼 이런 사상적인 차이를 잘 용납하지 않는 모든 양심 세력을 빨갱이로 간단히 제압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누굴까요? 20살 때 제 모습입니다. 74년 11월 대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데모였습니다. 이게. 근데 학도사 기자가 이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남았어요, 이 사진이. 제 수배됐을 때 형사들이 갖고 다니던 사진이 이건데요. 잡히니까 주더라고. 딱딱한 종이에 붙여갖고 다니던 것 같아. 잡히니까 주더라고. 10시 반쯤 동을 떴고 저녁에 잡혔어. 정부과 형사들이 잡아가서 대공감을 넘깁니다. 대공 형사들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우리 간첩단 형사들이 아주 나타납니다. 그 변호인 영화 보셨어요? 범죄의 전쟁에 나온 곽도원 같은 인상이 많아요, 보면서 아시죠? 대공 형사들. 그런데 자기를 간첩 잡는 형사라고 소개한 대공 수사관이 그 유임을 몇 장 뿌리고 결의만 한번 입고 잡혀온 20살짜리 대학교 1학년을 무릎 꿇려 앉혀놓고 맨 처음에 저에게 한 질문이 뭐였을까요? 너 언제 북한 갔다 왔어? 이걸 2시 안 돼. 나중에 단호하게 돼 있어. 언제 북한 갔다 왔어? 아, 제가 그때 거짓자백을 했다면 그게 공소사실 됐겠고 징역 20년 좀 살았겠죠.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이 저에게 없었을 겁니다. 아니, 대학교 1학년 20살짜리한테 그러니까 모든 양심 세력을 간단히 제압하는 거예요. 빨갱이. 이게 분단의 이게 중 상처입니다. 그래서 통일운동이 중요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그때 이제 야, 통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일을 거의 볼 수 없는 극우 보수적 정치 성향.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요, 다른 나라 학자들이 볼 땐 이게 중도 우파의 아주 보수적인 내용이에요. 한심할 정도로 이게 오물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 노동 문제 강의하는 교수가 그 노동 진보 노동자회라는 단체 와가지고 저 정도밖에 말을 못하나? 이게 한심할 정도로 오물한 내용이에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제가 하는 성향은 디버럴입니다. 정치적으로 비교하면 미국 민주당이 요 정도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오바마 생각이 오늘 제 강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근데 한국 이게 과격한 내용인지 알아요. 너무 사회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극우 보수화된 사회니까, 보수 과잉의 사회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보수는 국제적 가치 기준의 보수가 아닙니다. 본래 보수 세력은 세계 귀족들을 말합니다. 중세병, 100년 동안 권력과 자본을 독점한 기득권자들이죠. 우리도 그런 계급이 있었습니다. 조선사의 양반 계급들입니다. 지식을 존중하고 예의범절을 지키고 전통을 강조하는, 그게 없으면 무식하다고 비난하지만 건방지지만 애국심에 불타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보세요. 김구 선생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전통적 개념의 보수 세력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와 진보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서양 영화에 가끔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저택에 축성화들이 안에 붙어 있는데 주인이 방문객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멧돼지는 무슨 전쟁에 장군을 했고 우리 멧돼지는 전쟁에 목숨을 바쳤다. 전쟁이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나가 목숨 바친 것이 가문의 전통이. 이게 본래 보수 세력의 특징입니다. 근데 한국사에 스스로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보세요. 국가안보를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병역 기피를 가장 많이 합니다. 상당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율 배반이죠. 100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그 현대사가 그런 아주 모순적인 존재들을 탄생시킨 거죠. 노동운동에 대한 혐오감 등은 식민지 분단, 군사 독재 등 세계적 일하게 왜곡된 자본주의 이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회 지식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노동운동 이해하지 못하고. 쌍용자 파워펄트 모습입니다. 마지막 진압 장면만 잠깐 보겠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헬기 소리 들리시죠? 이때 출동했던 헬기 수비용까지 47억원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배상 판결, 손해배상. 이 사건 이후 쌍용자 노동자들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제 24명이 사망했잖아요. 13명이 자살을 했고 마이팅 돌발 영상에도 이제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 이 기자가 경영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돌발 영상을 방송했다가 나중에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제가 광주시청 강당에 가서 강연할 때 이 동영상을 틀었더니 광주 시민들은 금세 눈시울이 붉어져요. 너무 똑같은 장면이죠. 거의 막 우름바다가 되더라고 보다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학살당하신 분들입니다. 이 영화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프랑스 혁명 실패하고 다음날 아침 놀라울 정도도 안 맞잖아요. 이게 0.1초밖에 안 보이는 짧은 장면이긴 한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어느 시대나 이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숙여내렸습니다. 항상 이런 존재가 있었던 거죠. 산자와 죽은 자가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도청 앞일 텐데 이 장면은 뭘까요? 거의 같은 장면입니다. 호텔 롯데 파업 현장의 공권력이 뒤뜬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런 사건을 벌이진 않을 겁니다. 광주민주항쟁처럼 잔인한 진압을 하진 않겠죠. 최소한.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운동은 계속 탄압당할 거예요. 이 장면도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예요. 이게 노동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입니다. 계급성이에요. 노동운동이 계급적 간섭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의 긴 토론 속에 노동 문제 이야기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보수 야당에게 노동 문제는 중요한 의제가 아닙니다. 환경, 생태, 인권, 통일, 여성 문제 등에 관심이 있는 한국사회 대학생, 지식인, 깨어있는 시민들도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세요. 야당 통합할 때 모습입니다. 아마 부산 지역 참여당원들로 이제 알려졌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조차 노동이라는 단어로 통합당이 재뿌리지 마라. 노동운동을 혐오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노동대학을 만든 겁니다. 성공의 대학교 15년 전에. 노동대학은 4년제 학력과정은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름을 노동아카데미로 바꿨어요. 얼마 전에. 졸업주 모습입니다. 한국 최고의 지장이 있던 데가 성공의 대학교 있어요. 전임 부총장, 학장, 음악전공 교수 세 사람을 만든 더스 트리오가 축하만 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동문들이 이제 이걸 완전히 응가할 수 있는 더드 트리오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공연은 노동자 밴드의 공연입니다. 콜트 콜트 밴드 공연입니다. 전 세계 기타의 30%를 한국의 두 기타 공장이 만듭니다. 대단하죠. 콜트 콜트입니다. 그 공장에 찬물이 없어요. 저는 제조 공정상 밀폐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공장을 설계할 때 사장이 노동자가 일하다가 자꾸 창밖에 보면 난생을 한다. 창 만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있던 창문도 가려버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어요. 두 공장에 다. 대전에, 인천 부평에.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보람있게 노동자 만들고. 어느 날 통크버스 타고 출근했더니 멀쩡하던 회사가 스파슬로 잠겨있고 폐업 공고가 붙은 겁니다.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폐업해버린 거죠. 그 자본가는 다른 곳에 가서 공장 열면 그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직한 노동자들이 복직진행을 시작해서 이걸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쯤 전부터 기타 연주를 배워서 노동자 밴드 활동을 합니다. 콜트, 콜트 밴드, 주요적 콜밴이라고 하는데 노동자 주로 없이 전통적으로 와서 공연을 해줘요. 최근에 연극 공연도 했습니다. 9일만 햄릿. 9일 동안 공연한다고 9일만 햄릿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연일 매진되는 바람에 연장 공연도 했습니다. 근데 한 진보적인 철학 교수가 그 공연을 보고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배고됐으나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 배고를 극복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정확한 워딩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배고당했어. 자본가들과 다르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그 내용 보고 거의 분노했어요. 아, 누가? 우리가? 그럼 한번 물어보든지 행복하냐고 좀. 바꿔 살아보지 우리하고 좀 한번. 아직도 이 노동자들이 이미 팔려버린 회사 부지 건너편 천막에서 자자. 이 추운 겨울서 연휴를 거기서 보냈습니다. 책상머리에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는 시민 중 이런 충감사함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삭발, 단식, 몽송 이런 자학적인 투쟁 말고 웃으면서 연대할 수 있는 지금 부드러운 방식의 전술로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럼 그 사람들도 안 해봤겠습니까? 그렇게? 죽는 거 왜 다 해본 사람들인데? 재능교육 유명자 지부장이 농성 천막을 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7년 동안 길에서 싸운 사람이 젊은 사람들과 웃으면서 연대하려고 웃으면서 나간다. 내가 플래시몹 하러. 그 플래시몹 한창 때 유행할 때 막 고마운 일이지요. 막 재능교육 노래 만들어서 플래시몹 구성해가지고 같이 하자. 근데 그 6, 7년이 길바닥에 싸운 사람이 또 웃으면서 연대하는 시민들을 만나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염 우울증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충고는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성공에 대한 노동대학으로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7시까지는 빠듯하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7시 반을 고쳤고요. 등록금 한 학기 30만 원인데 이건 천기누설이지만 장학금이 있고 장학금 신청자에게 우리가 지급하지 못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 정도 기금은 있습니다. 이번 학기 매일노동 뉴스에 광고 나갔더니 한해 저랑 같이 연구소에 있던 공인노무사 후배가 전화했어요. 계좌번호 빨리 불러주세요. 왜? 내가 장학금 몇 사람 책임지겠습니다. 100만 원 받고 보냈더라. 그러니까 빨리 쓰세요. 와서. 특히 이런 단체 활동가들은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한국사회 지식인 학자들은 미국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폴 크루그만입니다. 미국 경제학 3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뉴욕타임즈 경제 칼럼을 쓰는 대학 교수이면서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인데 폴 크루그만의 일관된 주장이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노동자와 섬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위기를 벗어나는 전기라 노동자와 서민의 경제수를 높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도 아니라 부자 감세보다 훨씬 더 경기도 효과적이다. 그럼 미국도 이런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우린 별로 없어요. 매우 케인즈안조차 없습니다. 한국은 별로. 그래서 장하준 교수가 가장 진보적인 교수처럼 인식이 되잖아. 서민 복지 나왔던 걸 보고 내수로 살려야 한다는 경제 원리가 그러고요. 부유층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세해가지고 소득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그 소득만큼 더 쓰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돈을 당장 쓸 곳이 있지만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시장으로 바로 풀립니다. 남의 손에 계속 옮겨다니면서 국내 총생산의 요소가 되잖아요. 진보적인 경제학이 아니라 철저한 시장경제 시각으로 볼더라도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사회 전체에 합니다. 30년대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자본주의 위기에서 발생한 자생적인 현상이죠. 세계적인 경제 위기. 미국 정부가 사용했던 표가 있어요. 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원합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서 노동자 경제 수를 향상시켜야 구매력 기반이 형성되고 건전한 내수가 창출된다. 쉽게 말하면 그래야 토지 자동차도 많이 팔린다 이겁니다. 이게 유기정책의 핵심이잖아요. 땜공사가 아니라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이 이때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레이건 집권 직전까지 미국 부유층의 세율이 70% 정도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학자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임금에 대해서 교수들이 가르칠 때 계속 뭘 설명하냐 하면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은 노동비용이 증가해서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것만 설명해요. 기업이 적정한 고용을 유지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 정도로 설명할 학자가 한국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노동연구원장이 임명된 뉴라이트 성향의 대학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노동상권 헌법에서 빼버려야 된다. 모든 노동자 이정규직 만들어야 한다.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리 시카고 학파라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한국은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이런 성향의 학자들이 중요한 요지에 이제 발탁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중에 희망적인 내용이 있나요? 오늘 강의 제목이 노동자 역사의 주인인데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으로 느껴집니까? 한국 사회에서? 결코 아니잖아요.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희망을 강조하는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이다. 아직 희망은 버릴 때가 아니다. 이런 책은 도대체 누가 썼을까? 제가 썼습니다. 전국의 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제 이름이잖아요. 하종강계 제 이름. 그래서 성공의 대학생은 종강 파티 포스터에 제 사진을 써요. 이 책의 제목이 오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 새로운 직장인들이 자신을 노동자답게 낳고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현상이 300년 설도 부족됐고 이게 자본주의가 나타난 지 300년 동안의 패턴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300년 동안. 한국 사회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양한 직장인들이 자신을 노동자답게 낳고 새롭게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자본주의 이행 과정이 식민지 분단 군사독재 등으로 왜곡된 바람에 그러한 현상이 다른 나라들보다 수십 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국사 노동자의 변화 모습 볼까요? 정계조 보세요. 처음에 불법노조로 시작했어요. 법외노조가 정확한 명칭이지만 대통령 불노했습니다. 정계조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신성한 교직이 어떻게 노동자냐? 아니 다른 나라는 교장도 노동자로 인식하는데 한국은 교사가 노동자로 인식하기 용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2,000명의 교사가 해직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교사가 노동조합 설립했다고 2,000명 가까이 해직한 나라가 또 있나 찾아보세요. 이건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2,000명 가까이 해직했지만 막강한 권력이 그렇게 하면서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중요합니다. 정규직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데 10만 명이었습니다. 교사가 40만 명인 사회에서 우리 가르쳤던 초중 고등학교 교사 4명 중에 한 명은 정규직 조합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12년 세월 지났는데 공무원 노조가 똑같은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3천 명이 징계당하면서 그 참 주인공이 바로 저기 앉아있는 대표적인 주인공. 근데 전 세계에서 공무원이 노동자로 설립했다고 3,000명이나 징계한 나라가 있나 찾아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3,000명이나 징계하고 950명이나 파면했지만 막강한 권력이 그렇게 하면서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도청,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사무소까지 노동자 깃발을 세우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의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이었어요. 시티 훈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김선아 씨가 시장에 출마에 당선되는 게 마지막 회입니다. 시장으로 첫 출근하는 날 시장실보다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공무원 노동자 사무실도 찾아가서 노동자 간부들과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부심코 보겠죠. 그러나 이 장면을 징계당한 공무원들이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가 공무원 노동 설립하다가 3,000명이나 징계를 당하고 550명이 파면 행위를 당했는데 이제는 이게 드라마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나름 꽤 신경 쓴 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딱 위원장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인상 가진 상직 간부가 되게 한 명씩은 있어요. 되게 조직 정의부장 인상이 저런 표현대가 많습니다. 여기 아주 똘똘해 보이는 사람은 정책실장이거나 교섭부장 인상이 되게 저런 편이고, 이 사람은 전형적인 사무국장 편인데 여성 간부가 없다는 게 그게요. 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작가는 노동운동은 남자만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여기 얼마나 많아요, 여성이 지금도. 석사, 박사를 입구를 가진 노동자가 설립한 노동조합들이 이렇게나 많고, 이 노동조합은 저번 전이 박사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노동조합 황덕순 박사가 설립을 주도했는데, 84년도 학력고 전국 1등한 사람이고, 학력고사 1등을 해도 그의 삶이 노동운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아나운서, PD, 기자, 전부 언론노조 조합원들이고, 안 놀리지 보이죠? 손석희 씨입니다. 파워에 앞장섰다가 구속됐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해맑은 손석희 치면 나오는 사진이 이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만큼 한 거죠. MBC 파업할 때 가서 보니까 아나운서 열심히 파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MBC 여성 아나운서 취업 경쟁률이 지금 2-3천 대 1이에요. 그렇게 아나운서가 된 사람이 뭐가 하시고 파업을 할까요? 권력의 나팔수가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론인이 되면서 내가 나중에 정부가 시키도록 강수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강요되니까 그게 낙하산 사장들 꽂히면서 노동조합 중심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수업 시간에 MBC 노동조합원들 6명이 방문했습니다. 사진 기자와 카메라 감독은 와서도 자기 하나 정신을 바꾸더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 부위원장이었던 신정수 PD입니다. 놀러와 나는 가수다 세시봉 만든 사람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존 눈물 감독이었고 옆에 있는 아나운서들은 아시겠고 KBS 노조도 파업했습니다. 똑같은 목적이죠. 권력이 나팔수가 될 수 없다. 다음날 회사가 집회하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이게 무슨 녹색 성장 바리케이트냐 그랬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짓 하는 인간들이 좀 부끄러워하면서 합니다. 해도 야, 내가 먹고 살려니까 참 치사하게 회사의 지시를 받고 노동조합 탄압하는 짓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걸 창피하면서 굴욕감을 느끼며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런 짓 하는 인간들이 죄책감이 없어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애사심의 발로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도 있고 그냥. 조종사, 스튜어디스 노동운동 합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한국 최초로 조종사 노조 설립하고 해고된 대한항공의 조종사입니다. 그리고 13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스튜디스트입니다. 우리는 웃음판 로봇트가 아니거든요. 왜 노동운동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하다가 막 목이 메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조종사가 그래도 해고된 기간 동안 대학원 과정에서 상담 심리학 공부를 정말 빡시게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노동운동 하다가 상처 입은 노동자들을 치유하는 활동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노동운동 직접 겪어본 사람만. 제가 노동 상담을 좀 일찍 20대 후반쯤에 이제 했는데 나이 많은 노동자가 내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어보실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퇴근 무렵이 다 됐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못 들어오, 한참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기웃기웃하면서 들어왔어요. 나중에 술이 만큼 마시고 나이가 40대 중반쯤 된 손에 붕대를 잔뜩 감았더라고요. 식기공단에 일하다가 프레스에 손가락 3개가 절단됐대요. 근데 사고가 얼마 안 된 겁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집에 들어가서 자식들 보기가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2명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우리 딸들이 날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우리 아빠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내가 두고지 않겠어. 내가 딸들 볼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어디 목매달 나뭇가지로 흐조를 잡다가 소주 두 병 마시고 왔다고. 그런 분한테 돈 또 며칠 공부했다고 새콤한 놈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산재 노동자, 해고 노동자는 정신과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일찍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고는 노동자에게 내가 상담을 제대로 하려면 아 이건 인생에 대한 정말 깊은 성찰, 삶에 대한 진정성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겠다. 추구의 거짓도 없이 이런 다짐을 하며 서게 된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모임에서 어떤 여성이 비교 좋은 사람인데 자신을 치유활동가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치유활동가는 뭡니까? 선배에 대한 나중에 몇 마디 했어요.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이 활동가라고 당신을 부를 수 있는데 자기를 스스로 치유활동가다 이렇게 소개하는 건 조금 신중해야 된다. 나는 동일강직 이후 70년대 중반부터 40년 가까이 노동자들 만났지만 내가 노동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해본 적이 없다 내가. 그랬다가 노동운동 경력 40년 내세면서 꼰대 노릇한다고 막 욕만 듣고 본전도 못 찾았지만 난 그건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부를 수는 있지만 스스로 남들 앞에서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노동 문제를 제대로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모르게 그냥 쌍용차 노동자들 대학문 앞에 이렇게 뭐 또 기름 이제 종교운동 시인 이런 투쟁하고 이럴 때 연대하는 시민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3년 남짓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노동운동에 대한 공부도 제대로 했고 심리학 공부를 했다고 해도 스스로 남들 앞에서 치유활동가를 부릅니다. 노동자를 치유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신중해라. 사회 진보적 변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다른 나라 이런 교육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시작됐습니다. 광주 광역시 교육청이 만든 최초의 노동교육 교재입니다. 한국 교사형 교재입니다. 내용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학생형 교재는 경기도 교육청이 좀 더 빨랐습니다. 민주시민 감옥을 만들었고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3, 4학년형, 5, 6학년형, 중학생형, 고등학생형입니다. 요중에 두 단원이 노동 단원인데 제가 그 부분 감소를 이제 맡았어요. 그냥 저는 밥그릇에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거지만 계속 감수 맡았다고 금방 책이 택배로 왔더라고요. 제가 넘겨보다가 감격했습니다. 초등학생 교과서입니다. 노동과 같이 1시간 일하면 햄버거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같은 내용 고등학생 버전입니다. 노동은 인구 환산되는 교환가치. 야 이제 가르치는구나. 다른 나라에서 거의 100년쯤 전에 한 일이에요. 조금씩 많아지다가 이런 학교들이 나중에 교육과정 자체가 정부에서 바뀔 겁니다. 모든 학교가 가르치게 되겠죠. 다른 나라가 거의 100년 전에 한국 우린 지금 시작했지만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보는 역사의식이죠. 해직당한 교사와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교사 노조와 공무원 노조가 없는 비기한 나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를 만들어보겠다고 9명의 공무원이 이제 12년 전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인사하고 가벼운 얘기하고 밥을 샀어요, 내가. 우리 연구소가 2층이고 1층이 식당이거든요. 이제 밥 먹고 헤어지는데 손가벅적 공무원 한 명이 공무원들은 앞으로 몇천 명이 해직을 당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정교조가 1600명 해직당해서 길을 잘 막았으니까, 길을 잘 닦았으니까 훨씬 적게 당하겠죠. 그래서 공무원이 훨씬 수가 많은데 파면 해임이 550명에 그친 겁니다. 정교조는 거의 2000명가까이 해직당했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국 구청장 중에 딱 두 명이 노동자 위원장 출신이 울산에 두 명이 있었어요. 동구청장, 북구청장. 거기서 징계 못하겠다고 버틴 거예요. 못한다. 그리고 이가병 위원장이지 동교청장이었는데 나를 꼽아라 성명 발표하면서 징계 안 한다고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봐라 저기서 지금 뭐 안 하고 있지 않냐. 왜 근데 네가 나서서 하냐 왜. 그래서 이게 많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진보적인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만 있어도 사회를 바꾸겠구나. 두 명이 그렇게 버텼는데도 그게 확 줄었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동구청에 가서 지난주에 제가 현대중공업 노조가 바뀌었잖아요. 12년 만에 어용노조 집행부가 12년 만에 민주노조 진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 12년 전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민주노총에서 제명당한 거 아세요? 그때 박일수 열사 죽었을 때 정규직 노동조합 집행부 대의원들이 비정규직 농성 천막을 침탈했어요. 노동조합 간부들이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제명해버린 겁니다. 그 나중에 후회했지. 거기 조합비가 얼만데 거기서 올라간 조합비가. 그래서 미포조선처럼 문제가 된 위원장단, 부위원장단 몇 명만 그냥 개인적으로 겸용하면 돼요. 조직 전체 겸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조직이 살아있지. 그 핵심 몇 명만 개인적으로 겸용하면 될 걸 조직 전체를 겸용해버리니까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12년 만에 집행부가 이번에 바뀌어서 12년 만에 연락이 왔어, 저한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현대중공업을 12년 만에 갔어요. 동부천 강당에서 여성의 날 행사하는데 거기 이거를 위원장이 앉아있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단계부장에서 바로 공무원 노조 지생자라고 해도 550명이 그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부총장의 두 명이 그걸 부총장 끝까지 못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자기 걸고 한 막은 거죠. 그랬더니 아시더라고요. 앉아있는 분 여기 바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씨가 일어나서 그때 뭐 박수 받고 앉긴 했는데 지금 판단해 보세요. 노동자들 해고한 정부와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누구의 주장이 옳았습니까? 지금 판단하기 너무 쉽잖아요. 불과 한 20년 지났지만 이렇게 사회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점차 실현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계급의 권리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오늘 강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걸 전 세계에서 10년 동안 공부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사적이 물론 늘 5분 동안 설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든 내가 못 봤어요, 이걸. 인류 역사 발전 방향은 고대를 거쳐 중대를 거쳐 근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역사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시대적 구분일 뿐 시대 특징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부한 거지만 시대 특징을 포함할 구분하는 표현이 있죠.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러면 이제 시대의 특징이 보입니다. 어느 시대나 노동하며 살아가는 계급이 있었어요. 고대는 노예들이었고, 중세는 농락들이었고,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입니다. 계급적으로 볼 때 노동자의 선배가 농노고, 농노의 선배가 노예예요. 노동하지 않는 계급이 항상 있었습니다. 고대는 귀족들이었고, 중세는 영주 또는 지주들이었고, 지금은 자본가들입니다. 이게 계급적으로 연결되지만 혈연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 연결돼야 하고 계속되니까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당시 많은 철학자들은 노예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학설을 입증했습니다. 독에는 말하는 도가 말 못하는 도구가 있다. 노예는 말하는 도구다. 따라서 병든 노예를 버리는 것은 못 쓰는 호미를 버리는 것 같다. 당시 철학자의 상담은 도입니다.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런 지식이 있다는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맞춰하며 자기 부귀영을 내어주고 귀족은 아무 죄의식 없이 병든 노예를 내다버렸고 강산에 들어간 노예는 몇 년 동안 햇볕은 볼 수 없이 강산 속에 이르다가 죽어서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노예들을 보면 비타민 결핍증이 심각했대요. 심지어 노예체 달걀사가 정은 둥세 부모 먹이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 죄책감이 없었어요. 노예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주장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노예는 인간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죽임당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지금 판단해보세요. 한 2000년 지난 지 누구의 주장이 옳았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지금 판단하기. 중세 농노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노예가 좀 달랐습니다. 영주는 농노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마음대로 사고 팔지도 못했습니다. 토지에 속한 농노는 토지와 같이 팔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다. 이 말은 토지와 관계없는 농노는 함부로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농노는 노예보다는 권리와 자유가 확대된 존재지요. 실제로는 있었다 없었다 말이 많지만 영주는 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또 철권이 농노가 결혼하면 영주가 첫날밤 대신자는 권리. 말도 안 되는 권리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중세 농노의 권리는 고대 노예보다 확대됐고 중세 영주의 권력은 고대 기초보다 축소됐다는 겁니다. 자본사의 노동자는 중세 농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리와 자유가 확대된 존재입니다. 노동자는 자본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동일한 인격체로 노동력 판매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세요. 형식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근로계약 해제 권리를 갖고 있어요. 원할 때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예 이 강도 끼시어졌어. 더 이상 지금 짐 싸갖고 나가는 걸 내가 막을 권리가 있나요? 똑같이 노동자는 나 더 이상 일해서 다니기 싫어졌어. 그만두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군인들 채용할 때까지 퇴사할 수 없다. 이런 법은 그래서 못 만들어요. 기업의 수입물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요즘 세상에 노동자가 결혼했다고 사장이 청납하면 내가 대신 자겠다고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더 미친놈이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노동자의 권리는 농도가 확대됐지만 자본가의 권력은 영구가 축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채셨죠. 제가 허식한 얘기가 뭐인지. 인력사 위협같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노동을 담당하는 계급의 권리는 점차 확대됐습니다. 부동의 방향이 보이시죠? 그러나 그 상대 계급의 권력은 점차 축소됐습니다. 긴 후로 볼 때 이 방향이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력사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사 이후에 어떤 새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정확히 예언하면 되게 사기꾼입니다. 인승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려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 노동자 계급의 권력은 확대될 거예요. 자본가의 권력은 축소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자신있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자본가의 권력을 확대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어요. 언젠가 실패합니다. 길게 가야 앞으로 100년을 했고 망해요. 역사에 역행하기 때문에 잠시 기승을 떨칠 수 있으나 끝내 승리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죠. 노동자들이 조금 더 적게 일하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전개한 운동의 인력사를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인력사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계급의 권리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카톡이 왔어. 남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딸아이가 이제 남자친구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능해 보인다. 나 마음먹으면 바로 생겨. 그 딸아이 잡으시면 그겁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되게 생겼나 봐. 남자친구가 생겼어. 카톡이 왔어. 제가 물어봤어요. 개그 의식은 있냐? 두 번째, 유머 감각.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개그 의식은 무정하고 아주 경직된 사고 속에 유머가 전혀 없으면 못 살아요. 같이 연애 못합니다. 답답해서.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제 친구랑, 야, 우리 아빠가 남자친구 생겼다니까 첫 번째 질문이 개그 의식이 있냐 이거다.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개그 의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딱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지. 개그가 높을수록 좋다는 게 개그 의식이지?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개그할 수 있겠다, 야. 아, 이게 한국 대학생 문학 수준이네. 이런 수준에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자, 장하정 교수는 뭐,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진보적인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름 진보적이죠. 이쯤 많이 보셨겠지만, 소표지에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눈물을 그냥 읽었어요. 200년 동안 누군가 싸웠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철폐된 거고 100년 동안 싸웠으니까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거고 여성의 참정권이 흑인 노예보다 늦었습니다. 50년 동안 싸웠으니까 해방도 된 겁니다. 그럼 그 사회에서 200년 동안, 100년 동안, 50년 동안 싸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사회는 항상 우리 같은 연대가 있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 드는 사람들.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미래의 꿈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가치 있게 채울 뿐 아니라 인류역사 발전의 기회는 정말 이게 해볼 만한 일인 거죠. 그럼 200년 동안 싸운 사람이 자기 생이 끝나게 되니 그 목표가 달성되는 걸 받겠습니까? 그런 학기 있었기 때문에 했겠어요? 아니죠. 노동운동하다가 변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기도에 한 분 계시고 한 분 계시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해봤겠습니다. 사상적으로 무장돼 있었고 세미나 할 때 거의 주도했어요. 경장의 투쟁도 정말 전투적으로 했어요. 경찰 가장 격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입이 다 너덤덤한 흑경으로 막 피가 나는 자리에 싸우던 모습 기억납니다. 왜 그랬을까? 어디 인터뷰 보니까 자기가 한때 사회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회주의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성공주의자였어요. 사회주의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 때문에 택한 것뿐이지 근데 세상이 바뀌니까 무기가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 안에 꼭 뭐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가 흔히 변절했던 사람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조급했어요. 자기 생애 안에 국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생애 안에 대통령만 해보고 싶다. 그런 욕망이 그들을 변절하게 만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내 생애 안에 꼭 달성될지 안 될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야 할지 사실 명확한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정치를 지지하는 기준은 그겁니다. 자기 생애 안에 꼭 국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인지 지금은 아니어도 미래 사회에 진보적인 정신이 좀 더 많아지는데 벽돌 한 장을 쌓을 사람인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면 결국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게 정말 해볼 만한 활동이니까 노동 아카데미 계속 오세요. 진보도 예의가니까.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 교사 공무원 임시성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귀족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계급적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때는 체력이 취약해 노동력 품질이 낮아지고, 즉 나는 스펙 엄청 높여가지고 정규직 허락게 됐는데 저 쉽게 들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누가 노력하냐 이런 생각들이죠. 노동력이 증가, 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노동자, 국민의 공고, 공무원의 노동활동은 시민권을 침해 때문에 사회 괴롭다. 왜 다 뒤에 물음표들이 붙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틀린 주장들이에요. 이미 미국 시장경제 먹기 전에 천박한 주장들인데 한국사 이게 설득력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건 바늘끈만큼의 일리가 있을 뿐이지 틀린 주장입니다. 제 대학 수업 내용, 우리 노동대학 수업 내용은 이것이 왜 옳은 주장이 아닌지를 데이터로 살펴보고 각종 통계로 증명하고 여러 가지 학설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학기 동안 해도 사실 이게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워낙 강고하게 생겨있어서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되면 이런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노동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사회 그 노동운동의 역사를 되게 딱 제대로 정리해놓은 교재가 저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좀 추천할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네, 그 노동운동사는 이제 일단 강의는 박준서 선생이 제일 잘하죠. 그리고 책은 이영보 씨나 김구수 선생이 쓴 책들이 비교적 노동운동사의 다양한 이제 관점보다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풍부하게. 그래서 이영보 선생이 쓰신 책, 김구수 선생이 쓰신 책이 노동운동사의 북한에서는 비교적 거의 제가 볼 때 텍스트입니다. 제가 꼭 쓰고 싶긴 한데 짬이 안 나요. 제가 하도 불러가지고 다니느라 글 쓸 시간이 없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네. 첫 번째는 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이렇게 두 개의 계급으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앞에 말한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노동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노동들이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의 가치로서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네, 그 뭐지? 아까 전에 그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통일 뒤에 노동운동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이제 어려운 문제네요. 첫 번째 이제 다양한 종류의 노동자가 있고 차별성이 물론 있죠. 근데 노동자 계급이라는 동질감이 여러 가지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의 계급을 묶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노동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는 중소자본가, 아치코바, 선반 하나 갖다 놓고 막 사장도 기름밥 묻히면서 손가락 잘려가면 일하는 공장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이제 질문 받아보면 공부도 힘든데 그럼 공부도 노동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할 때 노동자, 노동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성 가진 못한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계급적 관점의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다양한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차별성이 있지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죠. 그리고 그게 극복될 수 있는 근거는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 계급이라는 동질성이 이런 계급성을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힘들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방향을 지향해야지 차별성을 인정하지만 하나의 계급으로 항상. 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통일의 노동운동은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사실 그건 아무도 답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분은 네가 더 전문가인 것 같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북쪽의 노동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 권력이 노동운동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전혀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때는 그렇게 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그 북당 노동운동의 계승 단절이 우리 노동운동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전혀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제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운동이고 그래서 한국은 전투 열세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이전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전통이. 이번 2월 20일 그 국민파업이 있었고 요즘 제가 5월 6월에 또 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총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성과 그런 식으로 폭발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0만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평가를 좀 봐야 하냐. 과연 5월, 6월에 국민파업으로 상승시켜 갈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진행돼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이제 이 고향기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 진보운동을 사랑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활동을 그 하려고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져가야 될 자세라든가 실제 이제 진단은 좀 어떤지 그런 말씀. 노동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번 철도 파업은 그동안의 파업과 양상이 달랐잖아요. 광범위한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예전 파업과 달리. 그러면 이게 변화된 사회의 대세일 거냐 일시적인 현상일 거냐가 궁금한 거예요. 같은 사람들은 그 모르겠어요. 잘 일시적으로 48%의 반박근혜 정서가 그렇게 폭발된 건지 노동운동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그렇게 달라진 단계에 접어든 건지 이게 대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방향의 노력을 해야 할지 명확한 거죠. 대세가 아니더라도 바꿀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학생회장, 대학에 들어가 학생회장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보면 철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어서 즉 변절해서 운동을 떠난 사람들보다 동료들의 입을 상처를 이기지 못해 떠난 사람이 훨씬 많았다. 너도 언제가 분명히 상처를 입을 텐데 동료들에게 선배를 그때 꼭 이겨라. 그래야 할 수 있다. 고 기수가 한총년 마지막 기구 고 기수에서 의장단을 못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빡시게 한 기수입니다. 그 기수가. 그 자기는 당연히 상처 입었지만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서 되게 잘 견뎠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세계관이 바뀌어서 이런 진보적인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보다 동료들에게 이런 상처를 이기지 못해 그만두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때 꼭 이기셔야 돼요. 그래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면 자기가 거기서 도망가도 욕먹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궁 생각나요. 그때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겠습니까? 나 그동안 할 만큼 한 거야. 여기서 포기도 안 돼, 그럴 수 없이. 근데 그 유혹을 이긴 사람과 이기지 못한 사람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고문당해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동지의 이름을 내가 얘기해도 괜찮다는 이유가 수도 없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81년도에 세 번째 잡혔을 때 정말 제대로 고문을 당했는데 사흘 밤 동안 저보다 먼저 잡힌 후배가 이제 정말 심하게 고문당했어요. 몸이 다 망가질 정도. 후배와 알아요. 나는 정말 모릅니다. 그런 하종강 선배가 알지도 모릅니다.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조직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잡혀온 건지 내가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힘들어요. 알고 잡히면 쉬운데 모르고 잡히니까 도대체 뭐 계속 짱구를 굴려야 되잖아. 고문당하면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잡혀온 걸까. 근데 공공 수사가 끝내 합방이 되니까 이제 하종강 선배가 알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던 후배를 제가 철창하게 나중에 만났어요. 다 사건 수사 끝난 다음에. 근데 내가 그놈이 양쪽 손목이 새까맣게 죽었더라고. 얼마나 심하게 매달려 있었는지. 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양쪽 손목이 새까맣게 죽었고 오줌에서 시뻘겋게 피오줌 물로는 콩팥에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막 그런 놈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하필이면 내 이름을 얘기했냐. 그 사건 나 말고 나는 많았잖아. 그때 후배가 이제 3년 후배입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어떤 생각이 툭툭 들었냐 하면 하정강 선배는 지금쯤 감옥 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확 들려. 부산놈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 형 요즘 학교 역할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장 욕먹자 이름을 생각한 거예요. 그 개인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고 우리 조직에도 피해가 가지 않죠. 형 요즘 학교 역할이 별로 없잖아. 형이 지금 그 역할 없는 분 조심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내가 한 번도 그 후배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 경험이 내 삶에 손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저에게 없어질 겁니다. 그 경험이 없었으면.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요즘도 만나는 후배입니다. 그 후배는. 오죽하면 그렇게 합류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에게는 그런 몇 가지 핑계가 거의 구원의 끈이었던 거죠. 화성대는 지금 감옥 가는 게 인생 도움이 될 수 있고 학내의 조직에 있어서 피해가 가장 적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운동 정리하고 바로 노동운동으로 이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학내 역할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 꼭 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할 수 있는 유혹을 여러 개 맞서 이게 저희 생존 본능이거든요. 마구 생각나지만 그때 잘 이겨야 우리 저기 계신 두 여자 선배님처럼 됩니다. 정확한 답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얽혀서 사는 거죠. 정치인에게는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막걸리 한 사발에 김치 한 보시기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는 며칠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에게는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에서조차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한 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인입니다. 아이들에게 휠리스를 사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일하는 아버지 고 김주혁 씨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이 19만 3천 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9만 3천 원. 인라인 스케이트 세 컬레 값입니다. 35m 상공에서 100여 일도 혼자 꿋꿋하게 버텼지만 세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아픈 마음을 숨기지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겨진 아이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한 일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유서 속에 그 휠리스 대목의 목이 메인 이분은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휠리스보다 덜 위험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서 아버지를 잃은 이 위험한 세상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2003년 늦가을 대한민국의 노동 귀족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예, 방송 잘 듣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명불 허전이네요. 예, 하정관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다시 또 노동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 그것은 곧 지금까지 역사를 만든 것은 우리고 앞으로의 역사 또한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정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사회 그리고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역사는 쭉 그 억압받는 탄압받는 사람의 요구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서 역사의 주인은 노동자다 라는 네. 것을 좀 다시 좀 상기하게 됐고 하종강 교수님을 말씀을 드리면 그 1955년에 출생했고 94년에 제6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했고요. 경력으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교육연구원 개건교수, 노동자교육센터 교육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또 인천대학교 강사도 했고요. 한겨레신문 논설위원도 역임했고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입니다.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노동자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힘있는 이름인지 망각하고 산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하종강 교수의 강연은 노동자 그 이름, 그 가치를 되찾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강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 마치기 전에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 명제로 한마디씩 해보겠습니다. 누가 일곱 성문이 있는 태배성을 세웠는가? 책 속에는 왕들의 이름이 쓰여 있네. 바윗돌을 나른 것이 왕들이었던가? 그리고 몇 번씩이나 파괴되었던 바빌론. 누가 몇 번이고 파괴된 바빌론을 일으켜 세웠는가? 황금빛 반짝이는 리마의 노동자들은 어느 악관에서 살았던가? 만리장성이 완성되던 날 석공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위대한 로마 제국은 개선물으로 가득 차 있네. 누가 그것들을 세웠는가? 스페인의 필리방은 그의 무적함대가 격침되었을 때 눈물을 흘렸다네. 그 혼자만 눈물을 흘렸던가? 프리드리히 2세는 7년 전쟁에서 이겼네. 다른 누가 또 이겼는가? 모든 장마다 기록되는 승리. 누가 승리자들의 연애를 위해 요리를 만들었던가? 10년마다 등장하는 위인. 누가 그들을 위해 대가를 치렀는가? 그렇게 기록들도 많고 그렇게 의문점도 많구나. 내 글을 읽은 어느 노동자의 질문에서 브레이트는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이 글로 인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시구고요. 폼나네요. 괜찮네요. 우리 그럼 김 기자님은?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다 라는 명제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이런 발전을 누가 시켰느냐? 네. 바로 노동자가 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말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7, 80년대 이런 우리 아버님의 세대 노동자들이 정말 피땀으로 일궈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역사 발전의 주체고 실제 노동자 민중들에 의해서 역사는 정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역사도 일본 놈들의 식민지 지배를 끝장낸 것도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었고 그 모진 파쇼 통치배들의 탄압 극복하면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그 힘도 바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파쇼 정권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이건 정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저는 우리 단결된 노동자 민중들의 힘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퇴진시키고 다시금 역사의 시계바늘을 정방향으로 돌려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메이데이 10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